겨울 들어서 가장 추운 날이었습니다. 한방눈 내린 지난 주말은 어떠셨어요? 눈 올 때는 무드 만점이라고 좋아하다가 추워지니까 추워서 못 살겠다 이렇게 불평하신 분 안 계십니까? 바로 그 눈이 추위를 몰고 왔는데도요.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여름이 오면 덥다고 투덜대고 겨울이 오면 춥다고 투덜대고 또 비가 오면 날씨가 나쁘다고 하늘을 원망하는 사람이 있죠. 뭐든지 날씨를 탓하면서 불평만 털어놓는 사람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시 한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영국 시인 라스킨의 구름이라는 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늘은 날씨가 좋다 또는 나쁘다고 말하지만 날씨가 좋고 나쁜 게 어디 있겠어. 다 좋을 뿐이지. 다만 종류가 다를 뿐이야. 개어서 좋은 날씨, 비 오니까 좋은 날씨, 바람 불어서 좋은 날씨야. 영화 귀여운 반항아 중에서 사라 베르케 티아모, 리키의 푸베리, 부자와 가난한 자의 노래였습니다. 광주 북구 문흥동의 임대성 씨가요. 서울은 한방눈이 내리겠네요 하면서 아주 오래전에 보내주신 엽서였는데

지난주에는 82위 곡까지 발표해드렸죠. 오늘 83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83위입니다. 마돈나의 노래가 올라와 있네요. 84년도 영화 At Close Range, 가까운 거리에서 이 영화에 삽입된 주제가 Live to Tell이 83위를 차지했습니다. 영화 At Close Range는 Sean Penn, Kiefer Sutherland가 주연했는데요. 10대 청소년들의 고민, 방황 이런 것들을 그린 영화입니다. 무기력하면서 생활 능력까지 없는 그런 아버지를 둔 10대들, 이들의 반항의식이 미국의 밤거리를 헤맵니다. 숀 펜이 마돈나와 이혼을 발표한 이후에 첫 출연한 영화인데요. 마돈나가 숀 펜을 위해서 주제가를 불러서 화제를 모았었던 그런 영화입니다. At Close Range 중에 Live to Tell, 마돈나입니다. My heart, will it grow cold? The sea. Live to Tell. 마돈나의 노래는 영화 A Close Range 중에 삽입됐었고요. 83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제 84위입니다. 87년도 영화 Beverly Hills Cop 2에 삽입된 노래 조지 마이클의 I Want Your Sex가 84위를 차지했습니다. 비버리 힐스 캅 2, 이 영화를 만든 터니 스코트 감독은 헐리우드에서 돈 벌어들이는 감독, 마니 메이킹 디렉터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죠. 그만큼 그의 영화들은 흥행 결과가 좋습니다. 영화 비버리 힐스 캅 2도 87년에 그의 미국에서 흥행 2위를 기록했고요. 그의 영화 탑건은 86년에 흥행 1위를 차지했었습니다. 이 토니 스콧 감독은 영국 태생인데요. 에일리언, 블레이드 러너, 1492, 컬럼버스 이런 영화로 유명한 리들리 스콧 감독의 친동생이에요. 형제가 모두 헐리우드로 건너와서 성공한 셈이죠. 원래 화가였다고 하죠. 이 토니 스콧 감독은 CF계에서 먼저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의 광고 필름들은 뉴욕의 글리우상, 깐느 광고상, 런던의 디자인 감독상 등 세계적인 광고상을 모두 휩쓸었다고 합니다. 그 후에는 형인 리들리 스코트의 영향으로 영화 감독이 되었죠. 이 터니 스코트는 83년에 극영화 The Hungers, 악마의 키스를 발표해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 영화는 현대판 드라큘라 같은 영화인데요. 데이비드 보위, 카트리나 드누브가 주연을 맡았었죠. 탑건, 비버리 힐스 캅 2, 폭풍의 질주, 리벤지 이렇게 토니 스코트 감독의 영화들은 대부분 다이내믹하고 스릴 넘치는 액션이 그 특징이에요. 최근에 브루스 윌리스가 주연한 마지막 보이스카우트도 이 토니 스코트 감독의 영화입니다. 자 그럼 84위 곡 들을까요? I Want Your Sex, 조지 마이클입니다. Beverly Hills Cop 2의 I Want Your Sex, 조지 마이클이었습니다. 85위는 올리비아 뉴튼 존, 존 트라볼타가 함께 주연한 83년도 영화 Two of a Kind에 삽입된 노래 올리비아 뉴튼 존의 Twist of Fate입니다. 노래 실력 못지않게 미모도 뛰어나서 가수로 또 배우로 맹활약했던 올리비아 뉴튼 존. 올해 44살인데요. 현재 유방암에 걸려서 투병 중이라고 하죠. 이미 의학적인 치료를 포기할 정도로 상태가 악화됐다고 합니다. 이런 소식이 매스컴을 통해서 알려지자 그녀의 팬들은 물론이고요. 부시 미 대통령도 위로의 말을 전했다고 하네요. 자, 그녀의 노래입니다. 영화 Two of a Kind 중에서 Twist of Fate. And I remember there was a radio coming from the room next door. And my mother laughed the way some ladies do. When it's late in the evening and the music's seeping through. Next thing I remember, I'm walking down the street. I'm feeling all right. I'm with my boys and with my troops, yeah. And down along the avenue, some guys were shooting pool. And I heard the sound of acapella groups, yeah. Singing late in the evening. And all the girls out on the stoops, yeah. Then I learned to play some lead guitar. I was underage in this funky bar. And I stepped outside and smoked myself a J. And when I come back to the room, everybody just seemed to move. And I turned my amp up loud and I began to play. And it was late in the evening. And I blew that room away. I said I'm gonna get that girl no matter what I do. Well, I guess I've been in love before. Once or twice I've been on the floor. But I never loved no one the way that I love you. And it was late in the evening. And all the music seeping through. 영화 Two of a Kind, 올리비아 뉴튼 존의 Twist of Fate에 이어 들으신 거군요. 86이고 영화 One Trick Pony 중에 폴 사이먼의 Late in the Evening이었습니다. 80년 영화 One Trick Pony, 이 영화는 사이먼 앤 가펑클의 폴 사이먼이 직접 주연도 하고 음악도 맡은 작품인데요. 그는 이 영화에서 인기 만회를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잊혀진 록스타로 나옵니다. 화려한 경력의 사이먼과 가펑클, 이 두 사람은 영화에도 관심이 많아서 두 사람 모두 배우로 활약하게 됐습니다. 폴 사이먼은 One Trick Pony, 이 영화 외에도 우디 앨런 감독의 대표작 애니 홀에 출연했었죠. 아트 가펑클 역시 우리나라에 개봉한 적이 있었던 배드 타이밍이라는 영화의 배우로 등장했었는데요. 이 영화 속의 배드 신이 인상적이라서 그때 당시에는 이게 BED, 배드 타이밍이냐 아니면 BAD, 배드 타이밍이냐 사람들 사이에 논란이 되기도 했었죠. 그가 이 영화에서 맡은 역할은 젊은 여인과의 사랑 때문에 방황하는 정신과 의사였습니다. 자, 이제 87입니다. 여성 락그룹 뱅글스의 헤이지 쉐이드 오브 윈터, 이 노래가 87위를 차지했습니다. 87년도 영화 Less Than Zero에 삽입됐었는데요. 이 노래는 원래 그 앞서 얘기한 사이먼과 가펑클의 노래예요. 그런데 이 벵글스가 영화에서 락적인 요소를 더욱 발전시켜서 노래했습니다. 앤드류 메카시, 제임스 스페이더 이런 청춘 스타들이 공연한 Less Than Zero. 이 영화는 미국 젊은이들의 갈등, 방황 이런 것들을 그린 작품이죠. 자, 노래 듣습니다. 벵글스의 Hazy Shade of Winter. 제로 중에서 Hazy Shade of Winter, 벵글스의 노래였습니다. 88위, 시나 이스턴의 노래 For Your Eyes Only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 곡은 같은 제목의 007 영화에 삽입된 노래죠. 007 시리즈, 지금껏 17편이 만들어졌는데요. 작품마다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로 큰 인기를 끌었었죠. 이 인기를 증명이라 도왔듯 이 시리즈에는 많은 스타들이 참여했습니다. 주인공 제임스 본드 역의 숀 코네리, 로저 무어, 조지 레젠비, 티모시 달튼 이들은 물론이고요. 이 본드의 상대역, 악당들 역시 아주 쟁쟁한 연기자들이 등장했었죠. 007 뷰투어 킬에서는 그 지구 파괴를 꿈꾸는 본드의 최대 적수 조린, 이 역을 크리스토퍼 윌켄이 맡는데요. 그는 디어 헌터로 아카데미 남우주연상을 받은 연기파 배우죠. 또 007 황금총을 가진 사나이, The Man with the Golden Gun에서는요. 황금총을 가진 살인광 스카라만으로 드라큘라 단골 배우 크리스토퍼 리가 출연했었고요. 007 위기일발, From Russia with Love, 이 영화에서는 숀 코네리와 기차 안에서 혈투를 벌인 배우가 바로 조스의 로버트 쇼였습니다. 또 007 Never Say Never Again에서는 본드의 상대역으로 클라우스 마리아 브렌다워가 출연했고요. 이 배우는 또 메피스토, 레들 대령으로 잘 알려져 있는 배우죠. 이 밖에도 007 여왕 폐합 대작전에서 테리 사발라스, 또 007 옥토퍼스의 루이 줄단, 모두들 관록 있는 연기파들입니다. 자, 쉬나 이스탄입니다. For Your Eyes Only. 88위 곡 Sheena Easton의 For Your Eyes Only 였습니다. 자, 89위를 소개해드려야죠. 듀아네디의 Because They Are Young이 89위를 차지했습니다. 아, 이 곡이 삽입된 같은 제목의 60년도 영화 Because They Are Young은 문제 학생들을 사랑으로 감싸는 한 교사의 얘기를 그린 작품인데요. Dick Clark 그리고 Tuesday Weld가 출연했습니다. Tuesday Weld. 이름이 재미있죠? 화요일에 태어났나 봐요. 여배우인데요. 이 Tuesday Weld는 국내에서는 그의 연기를 볼 기회가 좀 드물어요. 하지만 미국에서는 알아주는 개성파 연기자입니다. 주로 성격 배우들의 상대역으로 많이 출연했는데요. 아더 힐러 감독의 영화 Arthur, Arthur. 여기서는 알파치노와 또 68년 영화 Pretty Poison, 달콤한 독약에서는 안소니 퍼킨스를 유혹하는 아주 요요한 여고생으로, 또 마이클만 감독의 81년도 영화 Thief, 도둑에서는 제임스 칸과 호흡을 맞췄습니다. 얼마 전에 TV에서도 방영됐던 Once Upon a Time in America에도 출연했죠. 그 Noodles, 로버트 드니로가 습격한 보석상의 요요한 아내 캐롤이 바로 이 투스데이 웰드입니다. 캐롤은 나중에 맥스, 제임스 우드의 애인이 되죠. 자, 89위 곡 듣습니다. 듀아네지의 Because They Are Young. 92고 그룹 버린의 Take My Breath Away 들으셨습니다. 이 곡은 영화 탑건에 삽입돼서 87년 아카데미 주제가상을 받았죠. 1986년에 리들리 스콧 감독은 톰 크루즈를 기용해서 레전드, 전설이라는 영화를 만듭니다. 하지만 이 작품은 흥행에 참패를 했죠. 그러자 동생 토니 스콧 감독이 그것을 만회시키겠다면서 톰 크루즈를 다시 등장시켜서 만든 영화가 바로 탑건이에요. 전투기 조종사들의 젊음과 우정 그리고 사랑을 빠른 템포로 그려낸 탑건. 이 영화의 히트 때문인지 그 뒤에는 전투기 조종사들의 세계를 많은 영화들이 다뤘었죠. 이 탑건의 소재를 다시 각색해서 전투기 조종사의 생활을 코믹하게 표현한 영화 못 말리는 비행사 핫샷스가 있고요. 또 멜 깁슨이 조종사로 출연했던 에어 아메리카, 이들 모두 조종사를 소재로 하고 있습니다. 에어 아메리카 영화는 노련한 조종사와 젊고 패기에 찬 신참 조종사 두 사람의 갈등을 통해서 신구 세대 간의 가치관 차이를 드러낸 영화였습니다. 또 토니 스콧 감독이 90년에 만든 영화 리벤지 역시 퇴역 조종사를 주인공으로 한 작품이죠. 자, 이제 영화 속의 노래 Song in the Movies 10곡만을 남겨놓고 있네요. 91위는요 폴 맥카트니의 노래 No More Lonely Nights가 차지했습니다. 이 노래가 삽입된 영화 Give My Regards to Broad Street, 브로드스트리트의 안부를 전하며, 이 영화는 84년도 작품으로요. 비틀스 멤버였던 링고스타 그리고 그의 아내 바바라 바크, FX의 브라이언 브라운, 또 폴 맥카트니의 아내 린다 맥카트니가 출연하고 있습니다. 뮤직비디오 스타일의 이 영화는요. 그 삽입된 음악에 비해서 작품은 별로다,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폴 맥카트니의 노래입니다. No More Lonely Nights. I can wait another day. Until I call you, you've only got my heart on a string and everything a flutter. But another lonely night might take forever. Each other to blame. It's all the same to me, love, 'cause I know what I feel. Oh, 경기도 포천군 최선미 씨의 친구 정숙 씨의 생일 축하곡으로 띄워드린 곡입니다. 폴 매카트니의 No More Lonely Nights, 영화 Give My Regards to Broad Street에 삽입된 이 곡은 91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오늘 영화 속의 노래 91위까지 소개해드렸는데요. 다음 주 딱 1시간 남았네요. 이제 다음 주에 92위 곡부터 시작해서 10곡 마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곡은 대전 서구의 김은아 학생, 서울 강남구 삼성 2동의 이재환 학생, 서울 은평구 수색동의 구혜은 씨께 띄워드립니다. 영화 시네마 천국 중 토토와 알프레드입니다. 하면 오늘도 저희 주소를 깜빡 잊고 지나갈 뻔했네요. 저희는요,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우체국 43819호 FM 영화음악입니다. 많은 사연 기대할게요. 자, 이 시네마 천국을 감독한 주세페 세르나토레 감독의 영화 스탄노 뚜띠베네, 이번 주 기로 보는 한 편의 영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영화 제목으로는 Everybody's Fine인데요. 자,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편한 밤 되세요.